조선노동당이 인재강국화 방침을 높이 받들고 좋은 민학습의 좋은 당인 인민대학습당에서 각종 이올람 봉사 및 교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와서만도 이곳에서는 이혼 745만 명에 대한 각종 이올람 봉사 및 교육활동을 진행해서 일꾼들과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그들의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.